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들을 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참으로 다사다난하였던 2015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해라는 표지를 정하고 새해를 시작하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세월이 유수같이 빠름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먼저 내 자신이 야, 참 잘 살았다 만족할 수 있어야 또 내 자신의 평가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한 해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잘하였도다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많은 수고를 하여서 뭔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야 그것이 잘 산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목사로도 참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나와 같이 사십시오. 담대하게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목회 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얘야 나처럼 살아 나같이 돼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잘 산 인생이에요. 아 정말 여한이 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고 뭐 내세울 곳이 없고 정말 지금 사는 이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라고 나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절대 나같이 되지 마. 너 아버지 엄마처럼 살지 마. 너만은 행복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중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끊임김 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신문하고 재판하는 이 권세자들 앞에서 단단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여기 모든 사람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천부장과 거기 모든 가이사에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뭔데 그것도 최고 권력자 권세자들 앞에서 나같이 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잘났기에 그리고 무엇을 가졌기에 무엇을 믿기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그 권세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신이 나갔거나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들보다 잘났거나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보다 지위가 높거나 또 더 많은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의 몸은 지금 결박된 죄수예요. 지금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이 바울이에요. 저는 이 26장 전체를 읽어보면 베스도와 그 아그리파 왕 앞에 거기 있는 모든 고관들, 천부장들을 지켜보는 앞에 선 바울을 보면 세상에 두를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 부를 곳이 없는 참으로 행복한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무고히 고소한 이 동족 유대인에 대한 억울함도 미움도 적개심도 없습니다. 분노심도 없어요. 지금 자기를 재판한 자들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당당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재판의 결과나 자기의 생사에 관해서도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는 평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이토록 바울을 담대하게 합니까? 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모든 권세자들 앞에서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23절까지가 바울이 지금 그들 앞에서 행한 변론입니다. 그 전체 내용을 보시면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간추려 말하겠습니다. 나는 무고하니까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나를 성취해달라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간증하고 있고 지금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2절 보실까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나같이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나같이 시작.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해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한 것뿐이니라. 내가 그동안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만을 내가 증거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한때 젊은 때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였고 가장 엄한 바리새파 열심히 당원으로서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살았고 지금 나를 고소하는 저 유대인들처럼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 구주로 말미암아 내가 회심하고 복음을 깨닫게 된 후 내가 그동안 행한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무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한 큰 죄악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나는 핍박자요, 해방자였고 죄인 중에도 괴수 같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그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신 같은 죄인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같이 나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을 당신도 받기를 원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이에요. 내심 안에 바울이 지금 자리가 지금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그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키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 바울이 어떻게 그 고위관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들 그 고관들 앞에서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신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게 바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이것이 큰 복인 줄 정말 그렇게 깨닫고 간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난 사람들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당신도 이 복음 믿고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리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간증하는 것은 복음이 나로 하여금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육체를 신뢰하며 정말 자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자신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부와 권세, 학습과 취위를 자랑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 복음을 깨닫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며 무가치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다 버렸다. 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위대한 발견이에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큰 놀라운 발견이에요. 삶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 안에 감춘 보화,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회심하는 그 장면을 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어서 그의 눈을 멀어졌습니다. 그 사흘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를 보냅니다. 그 아나니아에게는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영적 체험입니다. 여러분,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가려있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바울의 눈에 이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려진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자신을 보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사는 그 모든 삶을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고 쫓았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아무 가치가 없음을 깨달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늘나라가 보이고 그 안에 엄청난 보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창이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움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복된 소식인 줄 몰라요. It's not good news. 그것이 복된 소식인지 기쁨의 소식인지 그것도 몰라요. 영안이 가리워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어 씌워서 현실 세상만 보이지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감추어진 신령한 복과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뭐가 아무리 말을 하려도 깨닫지 못해요. 보여주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에 하나님 나라 안에 감추어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비늘로 덮여질 이 영안을 열어줄 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럼 바울의 기도라고 하시면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지혜의 영을 주셔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 성령의 조명함을 주셔야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보여야 믿지요. 알아야 믿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고 하늘의 영원한 희업과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축복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멘. 인사합시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아멘. 왜 믿음이 보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는 뭐 이런 거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믿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억만금을 주어도 믿음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 믿음 주셔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그 속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데도 보이지 않는 분들, 하나님이 계신 진짜 믿지 못하는 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 계시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정말 이 세상의 것들보다 정말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는 축원합니다. 아, 네. 그렇지 않고서는 평생 예수 믿어도 그것이 복인 줄 몰라. 지금 그 모든 걸 보고 있지만 이 베소도나 아그리파 거기에 모인 모든 고관들은요 눈이 가려워서 지금 바울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들 앞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보세요. 24절 말씀 보세요. 지금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변명했다는 것은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런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뭐? 네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리고 아그립바 왕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야, 지금 이 주제를 알아 말이야. 네가 지금 감히 내게 왕에게 말이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느냐? 웃기지 말라는 거야. 네가 잘 믿으라는 거야. 내게 전도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 지금 바울이 지금 그들 앞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 굿뉴스. 그걸 전하는데 그것을 듣고 자신들도 이 바울과 같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하, 네 말이 맞구나. 야, 정말 그렇구나.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지. 그렇지. 나도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그들의 눈에는 바울이 정신 나간 미친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많이 배웠더니만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가 믿고 전가는 예수가,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너로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그들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는 미련하고 허무 맹랑한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 구원이니, 영생이니, 천국이니, 이런 말을 전하니까,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핍박과 환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 전하는 그 바울을 볼 때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예수 믿고 주의 일에 그냥 열심히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저 아무도 없는 객지 선교지로 이렇게 떠나는 온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미쳤지, 미쳤어. 미쳤지, 미쳤지. 이해를 못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25절 보세요. 25절. 자, 여러분이 바울이 되어서 한번 지금 아그리파 베스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시작.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미쳤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참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고 참말입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된 소식이요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 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야. 여러분 지금 그들의 눈에는 바울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 보입니다. 근데 바울의 눈으로 그들은 무지하고 참으로 불쌍한 자인 것을 불쌍한 자로 보인 것입니다. 지금 높은 권좌에 앉아서 크게 위엄을 갖추고 위세를 부리고 있지만 바울의 눈에는 하나같이 복음을 듣고도 그것이 참된 복임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말해주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둔하고 미련한 자.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안타까워. 이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보낸 복음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자들을 비유하기는 뭐라 하십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복음, 참 가치가 이 진주는 이 복음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인생들을 봅니다. 하지만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여도 소의 경이기 소가 경을 읽어도 압니까 모릅니까? 소의 경을 읽는 거예요. 그 10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종기하나. 네, 따라하세요.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 종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을 받았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가 돼요? 멸망한 짐승과 같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면 그 시편 49편 전체 내용을 보시면 누가 하는 말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서도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인지를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것. 가장 미련한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자식 놓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혼 없는 짐승과 무엇이 다릅니까? 시편 기자가 그걸 말한 거예요. 영혼 없는 짐승과 무엇이 더 나을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아멘. 죽을 때 그냥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없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못해. 그럼 무엇만이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무엇이 내게 진정한 복인가를 바로 알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평생을 헛되이 쓸데없는 일에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권력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 알았는데 자식이 내게 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아는데 너는 이 자식의 효도받으며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거기에 평생을 매달려 정신없이 미친 듯이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한 해가 더 가기 전에 죽기 전에라도 속히 깨달으시기를 제가 추구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거기에 모든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참된 복이 무엇이고 복음 안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축복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임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내게는 특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권력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식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집에 산다고 집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롤스로이스 캐들락 타고 다니는 내가 차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미모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믿으십니까?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해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럼 일주일 한번 보실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 믿고부터 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마음으로 부르시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부르지 마세요. 목사님 아직도 나는 예수 믿어 돈이 좋아요. 아직 이 세상이 좋아요. 그런 사람은요 부를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동기한 건 내게 없다. 바울은 내가 사는 이유도 내가 사는 목적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부와 권세가 하나도 부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고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임을 확신하였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아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초막도 궁궐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비밀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자유합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 행복선을 우리도 입을 고백합시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복이 있음을 알고 나와 같이 복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참 복인 줄 믿으세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아 정말 이렇게 행복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삶이 행복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와 나같이 되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헛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지금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가졌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한 해 동안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의 희열과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그냥 환장할 정도로 무엇이 그렇게 기뻤습니까? 무슨 일에 온 정신을 쏟으며 살았습니까? 육신을 위한 것입니까? 영혼을 위한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까? 세상의 헛된 일에 부유하며 아까운 시간과 물질과 낭비하면서 이 한 해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아무나 이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잘 살았기. 믿음으로 살았기.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았기.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살았기.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 한 해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에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저희가 같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